속을 파고들어 더더더 구석구석 파헤치고 달리면서 부딪혀 정신 차려 조심 조심 에러다 에러다 falling down down down down 떨어져 음소거 out so take it out out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paralyze paralyze me I cannot cannot do anything 내 꿈 shake shake 더 깊이 내 꿈 shake shake 더 깊이 또 너에게만 빠르게 빠르게 on America 아 너의 마음을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그려 oh oh 내 맘이 아파 내 맘이 커져가네 피고 엎질러진 격 아래서 계속 난 제자리죠 이때쯤 다시 또 들이켜 쇼 짙어진 양 미쳐버려 주체 못해 너의 향기 몸이 반응해도 또 너에게만 빠르게 빠르게 on America 아 너의 맘을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가려 oh, oh, 내 맘이 아파도 내 맘이 커져가네 마음이 들고 또다시 빌려